푸른 밤 종현입니다. 버즈의 겁쟁이. 2005년도에 나온 노래니까 벌써 10년 전. 원더걸스의 텔미도 8년 전. 빅뱅의 하루하루는 7년 전. 아이유의 좋은 날이 5년 전.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3년 전. 이렇게 숫자로 나열해보니까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 해가 바뀌었는데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 원래 어릴 때는 잘 못 느낍니다. 아홉수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불안해하는 분들이나, 예전엔 빠른 생일 같은 거 신경 안 썼는데 요즘은 악착같이 챙기는 분들 같은 경우엔 한 해 한 해가 정말 크게 느껴지거든요. 누가 그랬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정말 늦은 거라고요. 근데 늦었다고 해서 나이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늦었으니까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죠. 1월 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 가는데 1월 5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뜨거운 감자의 고백이었습니다. 8988님 30대인데 오프닝 멘트 듣다가 눈물 터질 뻔했어요. 토토가에 나온 노래들이 복고가 되다니 하셨습니다. 그쵸, 복고가 되어버렸죠. 근데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있고요. 또 추억하고 있고요. 뭐 시간은 흐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모두가 또 즐길 수 있는 추억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건지. 2112님 그거 아세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태어난 아가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래요 하셨습니다. 와우, 충격적이네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6학년이었네요. 2002년도면. 그러니까 책상 싹 다 밀고 학교에서 다 함께 TV로, 학교에 있는 TV 크잖아요. 시청각실에 있는. 그 TV로 함께 봤던 게 또 2002년도인데. 와, 그때 태어난 친구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는군요. 와, 시간 빠릅니다.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죠.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오시고요. 지난주에 완전 커플 브레이커로 활약을 하셨죠. 난리 났었어요. 김윤주 씨는 이제 살짝 재질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거친 입담 중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옥상 달빛 두 분에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많이 남겨주십시오. 실시간 상담도 받고 있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도서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만만치 않은 투어 스케줄이 있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식사도 다른 때보다 많이 하고요. 든든하게 속을 채워서 힘차게 출발. 오늘 가볼 곳은 그레이트 오션 로드인데요. 멜버른 남서쪽에 위치한 토키에서 시작해서 포트 캠벨까지 이어지는 약 200km에 이르는 해안도로가 바로 그레이트 오션 로드라고 불리죠. 소문대로 그레이트 오션 로드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인데요. 기암괴석과 거대한 절벽 앞으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정말 눈을 못 떼게 만듭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이 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음악을 들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곡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 신해철 씨가 이끌었던 밴드 넥스트가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The Ocean, 불멸에 관하여.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넥스트의 The Ocean, 불멸에 관하여였습니다. 8043님, 참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비도 오니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아휴, 노래 나오면서 든 생각인데 진짜 너무 허망하네요. 시간이라는 것도 덧없고 사람이라는 게 정말 한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또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줬던 분인가요? 이시연님, 쫑디 여기는 경남 진주예요. 아까 저녁부터 비가 오더니 지금 제법 내리네요. 서울도 지금 비가 오나요? 하셨습니다. 막 많이 쏟아지는 느낌은 아니고요. 바닥이 조금 젖어 있긴 한데 지금 막 주룩주룩 내리는 느낌은 없네요. 조금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강진솔님, 쫑디 저는 지금 방 침대에 누워있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제 속도 터지는 중입니다. 제 소중한 데이터를 써서 미니 어플로 푸른밤을 듣는 저의 정성을 알아주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와이파이를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와이파이랑 그 요금을 동시에 써서 뭐 부스터도 쓰고 막 그러던데요. 야, 발전의 속도가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네요. 그래요. 뭐 어쨌든 데이터를 써서 푸른밤을 함께해 주시는 강진솔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유미님, 쫑디 오늘 인터넷 서핑하다가 봤는데 솔로 데뷔 축하해요. 노래 나오면 푸른밤에서 초대석으로 만날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아, 그럼 다중이처럼 아, 종현 씨는 이번 솔로 아, 저는요. 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영배 씨가 1일 DJ 막 하고 나오고 어쨌든 나 제가 솔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제 목소리로는 또 이제 우리 가족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나름 좀 오랫동안 준비했던 프로젝트고 이제 1월 시작하자마자 또 2015년을 함께 연 솔로 앨범이어서 잘 한번 활동해 보겠습니다.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 혹시나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곡은 공개가 된 게 없고요. 그 티저 영상은 좀 나온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서 예, 궁금증 유발하십시오. 남승현님, 쫑디 저보고 내일은 제발 집 밖으로 나가라고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귀차니즘 때문에 밖으로 안 나간 지 일주일이나 됐어요. 밖으로 나가면 왠지 아 눈부셔 할 것만 같아요 하셨습니다. 좀 나가라 승현아. 뭐 얘기해달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말은 했지만 뭐 굳이 나갈 필요 있나요? 일주일 동안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동물들 보면 마음껏 먹고 몇 달간 잠자잖아요. 그러기도 하는데요. 뭐 가끔 일 없을 땐 집에서 뭐 한 주 두 주 푹 쉬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2905님, 버즈 겁쟁이를 들으며 교사의 꿈을 키우던 여중생이 10년 뒤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 1차 발표를 기다리며 잠 못 이루고 있네요. 오늘 10시에 있을 발표, 모두들 좋은 결과 있도록 전국의 교육, 교원, 임용고시생들에게 힘주세요, 쫑디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임용고시 발표가 있나 보네요. 우리 푸른밤 들으면서 준비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가족분들 중에서도 또 공부하시면서 함께해 주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발표. 아 지금 제 마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앨범 엄청 열심히 준비하다가 지금 발표 그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고칠 수도 없어. 아이쿠야 어떡하지? 어쨌든 저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마음 졸이고 계실 교원 임용고시생분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9242님, 편입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내일도 시험 치러 가는데 잘 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정말 잘 치고 싶어요. 떨려요 하셨습니다. 잘 치십시오. 긴장하지 마시고요. 떨고 막 이러면은 공부한 것도 기억 안 나고 하잖아요. 그래요. 일단 푸른밤 뭐 들으시다가 휴식 취할 수 있으실 만큼 푹 주무실 시간대에 이렇게 스르르 주무셔서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7868님, 엄마가 편의점을 하시는데 며칠 전에 어떤 손님이 엄마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는 얘기를 방금 들었어요. 너무 속상해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한테 짜증만 냈는데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요? 요즘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본인이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너무 큰 착각에 빠져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너무 주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SNS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며칠 전까지 정말 큰 뜨거운 감자였던 뭐 땅콩 리턴 사건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 봤거든요. 인터넷에서 보다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이 정도로 어떻게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인 모독을 하며 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너무 결핍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유 자식된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죠. 일단 본인이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잘 챙겨드린 건 당연하고요. 혹시나 이런 일이 또 없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노래를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윤미래 그리고 타이거 JK가 함께한 엔젤 듣겠습니다. 윤미래, 타이거 JK, 비지가 함께한 엔젤 듣고 오셨습니다. 0905님,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요즘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근데 손님이 너무 없어서 한 곡만 부르자고 노래 신나게 부르는데 손님이 들어왔어요. 아까부터 계속 이불킥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아유 왜요? 노래방 흥이 있어야지 노래방에서 이렇게 마이크와 탬버린을 건네줄 때도 이 탬버린 이렇게 흔들면 불빛이 납니다. 너무 창피하지 마십시오. 자,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2월 28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상명 아트홀 1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1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여자가 먼저 고백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지만 여전히 여자가 고백하는 건 성공 확률이 낮다고 하는데요. 쿨한 21세기 여성상이죠.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자가 고백하는 거 요즘에는 또 먹힙니다. 다른 매력. 다른 매력. 예, 알겠습니다. 할 말 다하는 21세기 신여성이죠. 옥상 달빛의 박세진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세기 정도 돼야지 그때 좀 보편적이지 않을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100년 정도 서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남자와 여자의 합의점을 찾아보는 시간. 별에서 온 연애. 네, 웬만해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죠. 옥상 달빛의 박세진 씨, 김윤주 씨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견이 정반대였어요. 그러게요. 그럴 수 있다와 아직은 아니다. 100년 정도 기다려라. 인간이 된 후로 다시 기약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상세 설명을 부탁드리자면. 글쎄요. 요즘에는 뭐 연락처를 여자분이 먼저 받는다거나 이런 현상도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있죠. 남자분들이 조금 소극적이라면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름 여자가 또 약간 강인해 보이면서 섹시한 느낌까지 오지 않나. 있어. 강인하면 섹시하죠.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도 은근히 번호를 따기를 원하는 로망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럼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 저는 그냥 그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지인들한테 얼마나 잘하고 그렇지. 내가 그거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무조건 엄청 예뻐요. 그러면 무조건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남자들이 항상 그렇지. 야 예뻐? 그래서 예뻐? 엄청 예쁘지. 무조건 이렇게. 왜 그런 애가 나한테 좋는지 모르겠어. 깜짝이야. 나 내일 영화 좀 보려고. 연락도 안 오고. 자 세진 씨. 네. 그냥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한 열 중에 한 둘 셋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도 들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땐 사실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 아하. 좀 더 뭐랄까. 모양새가 좋지 않다. 여성으로서 좀 뭐랄까 소극적인 모습, 여성스러운. 소극적인 모습인 것보다 남자가 용기 있는 게 훨씬 멋있어요. 세진 씨가 보기에. 네. 용기 있는 남자가 요즘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인가요? 예? 사회 문제인가요? 예. 어떤 신드롬 같은 거예요. 이럴 수가. 예, 알겠습니다. 김수지 님이 그나저나 옥달 언니들 반응도 궁금하네요. 종현 솔로 티저 봤을까요? 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다섯 번씩 정도? 10번 정도 봤나요? 안 보셨으면 나는... 지금 잠깐 노래 듣고 틀라고. 들으라고 보셨어요? 아니 나는 정말 종현 씨 네네. 항상 데뷔하기를 바랬어요 솔로를. 정말요? 내가 너무 진짜? 아파 요즘에. 왜요? 감기 걸려. 심하게 걸려. 너무 심하게 걸려서 지금 좀 아까도 자고 왔어요. 집에서. 네 할머니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노래 나가는 중간에 꼭 보려고 합니다. 알겠어요. 꼭 보시는 거죠? 누구보다 지지하는 거 알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직 뭐 어차피 티저밖에 안 나가서. 근데 티저를 어쩜 그렇게 애태우게 만들었어요. 진짜. 오늘 상반신. 왜 그러세요? 맨날 이렇게 보다가. 왜 그러세요? 상반신... 너무 벗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맨날 부스에 이렇게 소매 다 채우고. 그러니까. 끝까지 다 그냥.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싹 다 벗고 마스크만 쓰고 나오네. 너무 기대돼요 지금. 예. 나 완전 기대돼 지금. 장난 아니었죠. 고정수님. 이직 준비 중이라 연초부터 우울 열매를 먹은 듯하네요. 옥달 언니들의 파이팅 가득한 입담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기대해요. 티저 영상 보면 힘이 막 불끈불끈 납니다. 티저 얘기 그만해요. 부끄러워서. 그 마지막에 노래가 딱 나오는데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곡은 또 12일 날 그러니까 음악이 너무 기대돼요. 기대 뭐 오픈되니까 네.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예예. 예, 예. 고생한 앨범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앨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이제 이따 또 해야지. 자 다시 연애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어떠세요? 두 분은 고백을 먼저 하시는 편 아니면 받는 편 혹은 기다리는 편?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네네. 내가 옛날에 말이다. 오늘 잘못 띄웠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아 오늘 잘못 띄웠네. 젊었을 때. 아, 네, 제가 지금도 충분히 젊으시지만. 20대, 그렇죠. 20대 때. 굉장히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는. 심하게 어렸을 때. 네네네. 정말 어렸을 때는 그냥 제가 그 마음을 가만히 못 두고 있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해야지 직성이 풀렸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모든 걸 알리고 싶고 하루빨리.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심지어 내가 널 좋아해. 어머 이거 뭐야? 야, 심지어 내가 야 널 사랑한다니까? 이런 거 빨리 알리고 싶고. 이 마음을 알려주고 너도 나를 좋아하니? 묻고 싶고. 묻고 싶고. 설레고 약간. 당연히 그랬죠, 날 좋아할 그랬죠, 것 그랬죠.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럴 수 있죠. 윤주 씨는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얘가 나한테 고백을 하게 만들 걸 오히려 머리를 쓰면 썼지 제가 먼저 그렇게 해보진 않았는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한번 지나가는 사람 번호 한번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번호 한번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이 아니라 아직. 이미 결혼해 버렸네요 제가 아 이런 순간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철컹철컹 이제 그런 기회가 없네요. 네, 없네요. 없지만 뭐 꼭 인생이 있어서 그런 게 꼭 있어야 되는 건 또 아니니까. 맞아. 명 DJ일세. 우리 할머니가 인정하셨네. 감사하오. 자, 실시간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노래는요,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 곡은 경남 김해시에서 김종현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아요. 이분은 동명이인이네요.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세진 씨가 노래 나가는 동안 제 티저 보겠다 그랬는데 안 봤어요. 핸드폰 없어. 핸드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변명이야. 네. 다 변명이야. 자, 별에서 온 연애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익명을 요구한 YC님 사연 만나볼까요? 3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남자 시군이 있습니다. 알게 된 지는 4년 정도 됐지만 시군이 평소에 말이 없는 편이라 그동안은 업무적인 얘기만 하다가 가까워진 건 1년 정도 됐습니다. 무뚝뚝한 시군이 말도 많이 하고 농담도 하면서 조금 친해진 것 같았어요. 물론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하고도 두루 친하게 지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이나 취향이 저랑 많이 비슷한 그에게 조금씩 관심이 생겼고요. 다른 여자와 친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는 저를 보고 내가 시군을 좋아하는구나 알게 됐죠. 그런데 얼마 후 회사 동료들과 술 한 잔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시군이 회사 동료의 애교에 맞장구를 치면서 스킨십까지 하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심지어 그 동료는 유부녀인데도 심하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찰컹찰컹. 그 이후로부터 회사에서 괜히 시군을 잘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를 할 때도 제 얼굴에선 웃음기가 싹 사라졌죠. 근데 며칠 후 업무적으로 일이 좀 잘못돼서 시군과 얘기를 하는데 시군이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까칠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다른 데서 얘기 좀 할까요? 평소 같으면 그 정도 실수해도 그냥 넘어갈 사람인데 까칠한 표정으로 질책하는 시군의 모습에 서운함과 그동안 쌓여있던 저 혼자만의 감정이 폭발해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제 모습에 시군은 많이 당황하더군요. 당황했어요?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내가 혹시 마음 상하게 한 거 있어요? Y씨가 요즘 좀 이상한데 그거 나만 느낀 거 아니죠? 그때라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결국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고서야 시군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지 생각하게 됐고요. 그 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시군과도 그럭저럭 잘 지냈는데요. 사람 마음이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여전히 시군을 향한 마음을 접지 못하고 먼저 까똑을 보내고 용기를 내서 데이트 신청도 했습니다. 근데 시군은 까똑을 보낸 제 손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다른 여자들이 만나자고 하면 한 번에 오케이 하는 시군이었는데 저한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싫은 거구나 하면서 괴로웠고 자존심에 금이 간 저는 더 이상 시군에게 질척거리지 않았습니다. 두 달 전부터는 부서까지 바뀌면서 시군과 업무적으로 부딪히지도 않게 됐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길래 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잊혀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철벽녀인 제가 한번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다치지가 않아요. 회사에서 가끔 시군을 마주치면 너무 서먹서먹하고 돌아서면 후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전해야 할지 아님 이대로 접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직장 동료인 시군을 짝사랑하고 계신 사연이었습니다.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게요. 이게 시군이 모를까요 과연? 아니죠, 알죠. 완전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렇죠. 이거는 그... 한번 물어봤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데이트 신청까지 했는데 거절을 했다. 이거는 마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사도 바뀌었고요 지금. 그렇죠. 유준 씨는 어떻게 보세요? 희망이 솔직히 좀 없는 사연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이게. 근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딱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걸까요? 남자들은? 데이트 신청을. 나쁜 남자가 되고 싶지 않은. 맞아요. 그게 있어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주기는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네. 나 못 만나겠어요. 사실 사적으로 볼 만큼 그런 감정 없어요. 말하면 상처 주는 것 같은 거죠. 그것도 그렇고. 당장에.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서 안 좋은 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면전에 네.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거예요. 본인 편하고 싶어서. 나쁜 사람. 아니 근데 사실 데이트 신청이랄 게 뭐 밥 먹을래요? 라든지 네. 뭐 무슨 날에 저기 영화 볼래요?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너랑 나는 당신이랑 뭐 아무런 그런 그게 없는데 감정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외려 되게 오버하는 거 같아요. 아니 밥 먹자고. 배고프다고 밥 먹자고. 아니 내가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밥 먹자고. 그러니까 그것도 식당 가자고. 이제 식장 말고. 꼭 착한 남자 컴플렉스가 아니더라도 네네네. 그렇게 오버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남자분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Y씨가 요즘 좀 이상한데 그거 나만 느낀 거 아니죠?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데이트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쵸. 남자분이 알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 것 같고 두루두루 여자분들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 타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단 나뿐만 아니고 다른 여자분들한테도 이렇게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럴 근데 수도 있겠네요. 마음을 열어버린 거지 너무 일찍. 김미리 님이 비슷한 사연 주셨네요. 쌓여있던 차가운 모습에 시군도 상처를 받았나 봐요. 날 싫어하나 하고 오해한 모양이네요. 생각보다 표현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셨습니다. 저는 이 최혜진 님과 같은 생각 솔직히 마음 접는 거 추천. 남자분이 별로라고 생각돼요. 저는 우선 여기서 그 유부녀인데도 심하게 질투가 났잖아요. 철컹철컹. 네. 근데 막 스킨십까지 했대잖아. 막. 아 철컹철컹. 이거 이런 사람인 거예요.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사람. 솔직히. 스킨십 자연스러운 사람이 싫으십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렇게 좋아할 수 없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좋아하지만. 되게 좋아. 난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이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이제 정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스킨십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정말 본인이 좋아서 그냥 수작 부리는 그치 수작 부리는 또 남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왠지 이 사람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자의 마음을 알면서 알면서 이러고 있는 것 같다. 저도 사실 알면서 그러고 있는 거라면. 근데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이게 이대로 접어야 할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전해야 할지. 근데 이대로 접기에는 또 마음이 한 번에 또 딱 안 끝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원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남고 다 털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도 돌아보면 먼지처럼 쌓여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 마음을 전하는 건 난 비추. 저도요.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저도요. 이게 이미 진 게임에서 또 질 필요가 있나? 확인사살 당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거죠. 이수정님. 전문 짝사랑 여인데 저 남자 분명히 그렇지, 알고 그렇지. 있어요. 그냥 마음을 얼른 접는 게 덜 아프신 방법이라고 봐요 하셨습니다. 4738님. 이 말이 생각나네요.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4738님 지금 상처 주신 거예요. 아,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 그래도. 아니 너무하네. 내가 다 상처받네. 그런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을걸요? 이렇게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음표라도 붙여. 알았다. 메이비로 했어야 돼. 반하지 않았다? 이렇게라도 해주든지. 안았나? 뭐 이런 게 했으면. 안았다? 이렇게라도 끝이라도 올려주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침표로 끝내면. 근데 저도 사실 YC가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을 정리하시는 게 가장 네. 좋은 게 아닐까. 그리고 사실 지금 철벽녀라고 하셨잖아요. 본인이 네. 철벽녀였는데 한번 마음이 열리니까 이제 안 다친다라는 건데 이것도 다시 생각해보면 마음 다치면 이제 절대 흔들릴 일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근데 이런 철벽녀 이런 거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철벽녀. 난 이런 거 좀 약간 저기 잘 모르겠어서. 철벽녀. 철벽녀. 좋아하는 사람 얘기면 다시 또 활짝 열리고. 그 철벽녀라는 게 이제 그거 같아요. 좀 자기 관심 없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아, 절대 여지. 희망 고문도 안 하고 여지도 안 주고 희망 고문도 안 하고 자기도 그렇게 당하기 싫은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딱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고현희님이 고백 한 번 더 했다가는 자존심만 너덜너덜해져서 돌아와요 하셨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네요, 진짜. 네, 이 남자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남자분은 누구한테나 잘해주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매력 없지 않나요, 근데? 누구한테나 잘해주는 타입? 그러니까 여자. 어떤 여자에게거나 다 잘해. 누구한테나 잘해주는데 나한테 더 잘해줘. 그럼 매력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다정한 타입은 좋아하는데요. 네네. 다정이랑 다 잘해주는 거랑은 다르지 않아요 또? 다정한 거? 나한테 무조건 나한테 잘해주거나 나한테 다정해야 돼. 알겠습니다. 독식녀. 자, 그냥. 아니에요. 여기서 게. 이제 그리고 회사잖아요 또. 맞아요. 또 이렇게 회사에서 짝사랑하고 그러는 거 볼 때마다 또 힘들어지니까 얘기 또 혹여나 다른 분들에게 돌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지니까 그냥 여기서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시기를. 그래요. 자, 제 티저 보세요. 네. 어? 아까 전에 누가 그만 얘기한다고 했어요? 제가요. 저요. 손. 제가 얘기해. 찢어 보세요. 자, 옥상달빛과 얘기를 나누고 있죠. 여기서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실시간 사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옥상달빛에 또 고마워서 만든 노래 듣겠습니다. 이 곡은 오정원님 신청곡입니다. 푸른 밤. 푸른 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죠. 별에서 온 연애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상담 많이 도착했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20님, 작년 12월 초에 헤어졌는데요. 제 SNS 글마다 좋아요를 눌러요. 어떨까요? 신경 안 쓰고 싶어도 쓰이네요. 언팔, 언팔. 아, 이거 진짜 무슨 마음이에요? 친구 끊기. 이거? 이게 제 주변에는 실수로 눌렀는데 그거를 받아준 사람은 있었어요. 민망할 것 같아서 같이 좋아요를 눌렀대요. 아, 이런. 근데 그런 아름다운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맛 엄지네요. 좋아요를 해준 맛 엄지. 맛 최고, 맛 최고. 근데 이게,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네. 이거 나쁜, 그냥 언팔. 이거 나쁜 마음. 언팔. 네, 그냥 아이디 새로 만드세요. 4675님, 저는 언제쯤 별연애에 사연 보내보나 했는데 저 새해 아침부터 고백받았어요. 축하 모쏠이어서 누가 나 좋다 그러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고백받으니까 호감이 안 가니까 대답을 못하겠어요. 만나보는 게 나을까요? 아,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항상 아, 누가 나 고백 안 하냐 바로 만나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또 그런 상황이 오면 아, 전혀 호감이 없던 사람인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인가? 만나야죠 그러면. 왜요? 만나서 봐야죠. 아, 일단 왜요라니. 아니 그냥 바로 지금 사귀라는 줄 알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 초니까 우선은 만나보고 데이트 몇 번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만나세요. 너무 그렇게 사람들과의 그 인연 같은 걸 많이 만들어야 또 그래요. 나중에 저기 나이 들면은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져요. 다 도움이 돼. 다 도움이 돼. 네네네. 4832님, 남자친구가 한 살 어린데 자꾸 투정만 부려요. 양육하는 것 같은 느낌? 어떻게 버릇을 고치죠? 더 투정을 부려요, 그럼. 본인이. 근데 그러면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자기의 고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 건 어떨까요? 아, 네가 너무 찡찡거려서. 난 내가 네 같아. 여자친구가 아니고 엄마 같다. 이러면은 남자로서의 어떤 그 매력까지도 없어질 것 같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진짜 민망. 민망하면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찡찡댔죠. 앞으로는 어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같이 투정 부리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처럼 말고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살짝만 얘기해주면. 그래요. 8656님, 제 첫사랑이었던 남자는 저와 헤어진 후에 제 단짝과 사귀었습니다. 이런 어머머. 친구의 친구를 사랑해. 그 후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죠. 단짝과는 지금까지도 연을 끊고 있지만 그 남자는 아직도 가끔 저에게 연락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닌 척해도 흔들리고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게 뭐죠? 둘은 아직도 사귀었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며 1년 넘게 사귀고 있어요. 현재의 말로는 헤어졌다지만 곧 다시 사귀겠죠. 그럼 뭐 어떡해. 다시 사귀겠지 뭐. 다시 사귀면 걔네 연락 끊어야지. 니네들 갈 길 가라. 그럼 그럼. 그러는 거죠. 지금 흔들리긴 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전 과거 연애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남자는 그렇게 깔끔하지 못해요. 그치. 뭘 이렇게 사귀었다 해줬다 계속 반복해. 아유 지겹다. 별로다. 0408님. 저는 20살 중반 첫 연애 중인데요. 사귄 지 일주일 벌써 키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더 빨라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이 마음을 설명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진도가 정말 느려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당신의 예상과는 판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정말 뽀뽀를 하고 싶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보통은 그 페이스대로 가겠죠. 슬슬 그 일주일만 했으니 그 속도가 늦춰지거나 갑자기 더 늦춰지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분 쪽에서 제 생각엔 지금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그쵸. 가장 무섭다. 정답인가? 스킨십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요. 손 잡으러 무서워. 손 잡는 건 괜찮대잖아요. 지금 키스까지는 괜찮대잖아요. 아 너무 웃겨.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아 사실 나는 그러니까 스킨십이라는 게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면 그럼 안,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설렘과 따뜻함을 느껴야지. 그치. 네. 1580님, 1년째 좋아하는 첫사랑이자 짝사랑하는 오빠가 있는데 작년 5월에 연락 끊겼다가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주위의 친구들 말에 의하면 연락하는 애가 여럿 있더라고요. 이 오빠랑 연락만 하면 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된 느낌이에요. 어장관리라는 걸 알면서도 정말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백해요? 안 돼요. 아니요? 고백은 절대 안 돼요. 절대 네버 했어요. 봐, 자기도 알면서 고백하면 자기도 안 될 거 알면서. 아니 마음 나 무슨 마음인지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위의 친구들 말에 의하면 연락하는 애가 여럿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썸 타는 사람이 여럿 있다는 그쵸, 건가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본인도 여러 명을 만들면 될 텐데. 아, 이게 그게... 사실 이게 사람의 차이거든요. 맞아. 그걸 스스로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허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정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냥 어떻게 일단 자기 고백은,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고백은 하면 안 돼. 안 돼. 고백은 절대 하지 마요. 맞아요. 여기서 근데 여럿 있다. 근데 아 이거 그냥 계속 어필해야죠. 이 오빠가 너무 좋다면 이 오빠가 좋아하게끔 자기를 더 좋아하게끔 좀 어필을 해야죠. 그래요. 그리고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얘기는 하지 말고 계속 우선은 만나봐요. 맞아요. 만나고 보면서 나도 그냥 약간 가볍게 만나는 척. 썸을 거는 거지. 썸을. 그렇지. 가볍게 만나는 척. 그래요. 척. 척이잖아. 솔직히 내 마음은 지금 막 진지해 죽겠잖아. 진득하고 막 깜짝 놀랐는데 지금 자리 잡았는데 척인 척. 당장이라도 날아갈 듯이. 5번 부르려면 한 2번만 나가고. 많은데? 많이 나가는데? 아, 많이 나가나? 한 번 정도 나가야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나가세요. 8540님. 2년 정도 전에 썸 타는 남자. 죄송합니다. 썸 타는 남자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썸 타는 사이였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서로 고백은 안 하고 흐지부지 끝났거든요. 궁금합니다. 썸 탈 때 고백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썸이니까요. 이게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둘 다. 이게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데 이거. 근데 이게요, 썸 탈 때 고백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왜 본인이 물어보죠? 본인이 고백 안 했으면서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가장 잘. 그렇지, 내가 왜 고백을 못 했는지. 어머 똑똑해라. 어머나. 어머 박사다. 그렇네. 연애 박사. 오늘 머리도 박사처럼 하고 왔어. 하지만 사이코 박사. 왜 그래요? 히스테릭 박사. 예. 익명 요청님. 소개팅하고 3주가 지났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애프터 안 하는데 먼저 연락해봐도 될까요? 용기가 없네요. 애프터를 꼭 남자가 먼저 해야 하나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아 그래요? 아니. 안 해봐서. 연락해도 되죠. 연락해도 되긴 되는데 이제 보통은 애프터를 남자분이 먼저 주시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내가 후회할 바엔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다. 뭐 이렇게 뭐 그 회사나 일하는 곳이 어딘지 정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처에 네네. 가서. 가볍게 아 근처에 잠깐 볼 일이 있었는데 일부러 거기 가서 되게 아까부터 척 되게 많이 한다. 아 윤주 씨 그런 스타일이군요. 척한 스타일. 김척 안녕하세요. 예.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연락, 좀 가볍게, 자연스럽게 가벼운 척. 가벼운 척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네요. 0513님 짧게 말할게요. 짝사랑 10년째입니다. 쓴소리 좀 해주세요. 그만해라. 하, 지겹다. 그만합시다. 진짜 아 이거 어떡해. 윤주 씨 한마디 네? 해주시죠. 사랑하는 척. 서로 사랑하는 척. 그게 무슨 소리야? 나만 10년 한 거 아니죠? 나만 10년 한 거 아니라고. 아~ 서로. 아 그거 너무 힘들다. 너무 약간 슬프다. 망상 아니에요? 너무 1인극 아니에요? 1인극? 모노드라마 찍은 갑자기. 아, 슬프다. 그만하세요 이제 진짜. 1인극이 제일 슬퍼요. 그만하세요. 새해인데. 2942님. 알바하는 곳에서 자꾸 알바하는 오빠랑 엮는데요. 저는 오빠가 좋은데 오빠는 주변에서 엮으면 말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아요. 저랑 5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어려서 부담스러워서 그런 걸까요? 아님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요? 주변에서 엮는 분들은 알바 오빠의 가족분들이세요. 이거 좀 좋은데? 이거 좀 훈훈한데 느낌이? 괜찮은데요? 사실 5살 차이라고 하면 네. 뭐 그게 많이 차이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네. 나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20대 초반일 것 같다는 느낌? 네네네. 여성분이? 그러면은 난 근데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하면. 네. 자기는 좋대잖아요. 근데 그 오빠가. 자기는 좋은데 오빠는 아무 말도 없잖아요. 아무 말이 없다고요? 말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 한번 야 만나봐라 지금 뭐 만나봐라 이렇게 하면 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영원히 그렇게 가면 어떡해요? 영원히 적극적으로 안 할 것 같아 난 이 오빠가 지금. 아 이게 부모님이 가족이 없을 때 또 다를 수 있죠. 가족 앞에서 무뚝뚝한 가족 앞에서 무뚝뚝한 남자 아들 내미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런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 상황을 좀 즐기세요. 혹은 아니면 뭐 따로 있을 때 뭐 알바가 뭔지 모르겠지만 오빠 근데 아까 한 말 뭐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물어본다고. 귀엽다. 아니 나 안 해. 나 같으면 안 해. 알았어. 알았어. 또 톡해요. 쓰지 마. 난 쿨한 척. 오케이. 나머지 다른 척. 박정민 씨가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남자들은 가볍게 터치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여자가 그냥 편한 건가요? 좋아해서. 터치를 좋아해서.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셋다. 그럴 수도 있어. 그지 맞죠. 그럴 수도 있어요. 터치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쵸. 그 사람이 편할 수도 있고 좋아해서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가장 퍼센테이지 큰 게 뭘까요? 저는 편한 거. 뉘앙스가 제일 크지 않나요? 그리고 좋아해서 터치하는 거 너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편한 거라는 거는 여자로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여성, 그러니까 성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으로 네. 봤을 때도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포근함을 느낄 수 있고 모성애를 느낄 수도 있고요. 나는 그냥 터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터치 어렵다. 좋아하는 남자. 어려워요. 모두가 아, 사람마다 그렇죠. 다르다고 PD님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지만 저는 남자는 터치를 좋아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죠. 노래는요. 아이유의 을의 연애 듣겠습니다. 이 곡은 윤다연님, 김소은님 신청곡입니다. 아이유의 을의 연애 듣고 오셨습니다. 아우 어휴, 기타가 기가 막히네요. 너무 잘하시네요. 아이고 이런 소리 하네요. 자, 계속해서 사연도 만나볼까요? 서울에서 HC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창 연애를 즐겨야 할 20살이지만 연애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여자입니다. 첫사랑의 큰 배신으로 상처를 받은 후 저에겐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봐 저를 보호하면서 상대를 밀어내게 돼요. 좋아하면서도 항상 보호막을 친 채로 연애를 하다 보니 결과는 매번 실패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 친구의 소개로 미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요. 시작을 겁내는 저에게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와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저 역시 마음을 열고 다른 커플들처럼 알콩달콩하게 잘 만났는데요. 이번에도 남자친구를 밀어내는 몹쓸 버릇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는 지금도 매일 제 걱정을 하면서 다정하게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럼 그에게 저는 흔들리고 있다고, 너무 멀리 있어서 힘들다고, 시간을 갖자고 솔직하게 말을 했죠. 그렇게 또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든 옆에 있으니 마음의 정리가 다 되면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국어도 배우고 있으니까 같이 여행도 다니자고 말이에요. 이런 남자를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방어막을 치고 있는 제가 너무 싫어요. 사랑하지만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솔직해지지 못하는 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영영 누구를 만날 수는 있을까요? 네, 필요 이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는 네. HC의 사연이었습니다. 와, 이 부분이 너무 뭐랄까 쿵하네요. 이런 남자를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여자친구분도 너무 뭐랄까 지금 흔들리고 있고 감정적으로 너무 막 힘들다라는 게 느껴지고.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기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상대한테 이제 상처가 생기기 직전에 전에 이미 상처를 줘버리는 거니까 상대는 가만히 다 갑자기 이별을 딱 이렇게 당해야 되는 느낌인 거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우선 자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버리면 앞으로 연애에 있어서도 뭔가 나는 늘 이랬어. 나는 이랬기 때문에 이쯤에서 헤어졌어. 약간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네.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극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야, 내가 널 이렇게나 사랑하는데 우리가 헤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난 앞으로 네가 더 좋아질 텐데 그때 헤어지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차라리 지금 헤어질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분명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거리가 있다는 네. 그 스토리가 좀 더 있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이 힘듦 자체를 상대방에게 알린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어쨌건 솔직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가 뭐 장거리 연애가 시작이 됐고 이것 자체 때문에 본인이 힘들다. 이거를 표현을 한 거잖아. 그거는 되게 좋다고 봐요, 저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이걸 사실 숨기고 있다 보면 대면대면 해주고 감정 표현에 좀 솔직해지지 못하다 보면 사실 사랑하는 사이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걸 얘기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사이인데 그 무엇보다 그걸 숨기기 시작하면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이제 자기가 사랑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 만나면 이런 거는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다 내던지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되면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지금 또 스무 살이니까 되게 어리니까요. 나 자신을 너무 단정짓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좀 과감하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요. 모든 건 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을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진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믿으면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이분 지금 남자친구가 미국으로 돌아간 지 한 달 됐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시간을 갖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힘들다고. 저는 그냥 이분이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가 꼭 옆에 있어야 맞아요, 되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뭔가 남자친구가 바쁘거나 이렇게 되면 집착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을 먼저 더 사랑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9388님, 그 첫사랑이 잘못했네 하셨습니다. 아, 이 그 첫사랑의 큰 배신의 상처. 아, 허정아님. 아유 참, 사랑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이렇게 도망치며 평생 사는 것보다 훨씬 삶이 더 풍성할 거예요. 지금 또 사연 보내주신 분이 도망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요. 사랑 앞에서 이렇게 계속 도망치는 거잖아요. 감정 자체. 그 우선 어리니까 지금은 이렇게 아, 나 이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맞아. 또 다른 달라져요. 뭔가가 생길 거예요. 이승희님이 아 공감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2년째 연애 못하고 있어요. 생각을 없애야 돼요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진짜 자꾸 그렇게 돼요. 저도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그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나면 한 3번 정도 눈물이 난다 그럼 헤어졌었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갑자기 얘랑 나랑 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한 두세 번 정도 저는 3번이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정말로 그 사람이랑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나름의 징크스가 있었네. 그게 징크스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도 뭔가 이쯤 되면 헤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정말 세 번 울고 다 헤어졌었어요. 이게 뭐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내가 울 것 같고 헤어질 것 같고.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암시를 한 거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뭐 사랑을 더 하지 못해.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거였죠 제가 돌아보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무슨 미드를 봤어요. 그 미드 속에서 주인공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할아버지랑 같이 산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난 너무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나는 진짜 너무 슬프고 막 그런 얘기를 털어놔요. 근데 난 그 여자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인생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시인처럼 살았을 때가 있었냐. 이게 다 축복인 줄 알고 생각을 하라고. 맞아요. 근데 진짜 막 그러네. 가슴 뛰어나도 지금 정말 맞는 말이에요, 진짜. 나는 그러네요. 그렇게 감정 소모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사실. 감정의 사치. 감정의 사치. 되게 음악하는 사람이네요. 그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좋죠. 좋은 거죠. 영적으로 너무 많은 걸 받지 않아요? 그렇지. 너무 좋아. 근데 뭐 지금 뭐 부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시간도 인생에 꼭 인생에서 꼭 필요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장세웅님,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건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물에 발을 반만 담궜다 빼는 행동이래요. 머리까지 푹 담그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깨끗해지겠네요. 머리까지 푹 담궜다가 빠르면. 비누 있어야지, 비누. 비누. 목욕하세요? 샥샥샥샥. 이민영 씨. 저도 20대 초반에 그랬었는데 그게 버릇이 돼버리면 더 힘들어져요. 버릇이 되기 전에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게 또 마음처럼 좀 안 되다 보니까. 윤현서 님이 그건 그렇고 저런 남자 어딜 가면 만날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아 미국 사연에... 가면 미국 가면 아 미국 남자 찢어 보면 아 찢어 보면 싹 벗고 나와 싹 벗고 단점이 하나 있어. 싹 벗고 마스크만 쓰고 다녀.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약간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눈빛을 계속 쏘고 이 추위에 싹 벗고 있어. 정신 이상이죠. 아우 내 스타일이야. 히스테릭해 히스테릭해. 내 스타일이야. 자 이분에게 한번 솔루션을 좀 확실히 한번 주시죠. 옥상달빛 두 분이. 우선 이 생각부터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영영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선 한 달 정도가 됐으니까 정말로 힘들다고 생각하면 헤어져야겠죠. 근데 그게 정말 내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조금 더 참는 연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먼 거리에서 연락을 매일 하면서 뭐 같이 바로 옆에 있진 않지만 연락을 하면서 좀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키워가면서도 사랑을 키울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당장 외롭다고 차버리고 이런 좀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남자는 좋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이 여기 사연에서 이런 남자를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사랑할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안 사랑하면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지. 이런 바보짓 하지 말고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우선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너무 멀리 있지만 그 마음도 조금 간직하면서 왔을 때 더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시고 네, 그 추억을 또 잘 견디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박지은님 오늘 푸른밤 들으면서 잠들려고 했는데 옥달 언니들이랑 쫑디가 너무 사연에 몰입해서 열심히 상담해서 그런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잠이 달아났어요. 잠 책임져 주세요 하셨습니다. 어쩌죠? 주무세요. 잘자. 하이. 자, 잘 자고요. 푹 재웠어요. 박지은님. 벌써 재웠어요? 그냥 깜짝 놀랐어. 그럼 저 집에 갈 때까지 라디오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돼. 나 툭 자고 싶은데. 안 돼. 수면제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자,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어쩜 이렇게 저희는 열심히 하죠? 맞아. 정말 깜짝. 진짜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해. 저희 셋이 진짜 열심히 해요. 막 그러니까. 땀나. 그러니까. 1월 달인데. 땀이나 반팔이 벌벌.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어쩜 이렇게 몰입을 하냐고. 다 벗고 할 뻔했잖아. 마스크 벗어줘요. 마스크는 벗어줘요. 마스크 벗어줘요. 아 진짜 참 좋네요. 예예. 예. 네, 진짜. 참 좋네요는 또 소울 없어. 참 좋네요. 자 은주 씨는요. 저 이제 다음 주에 만날 때쯤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다음 주에는 이제 공개가 됐겠죠. 기대하면서 일주일 또 있다가 오겠습니다. 또 열심히 하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열심히 좋은 시간 우리 보내보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푹 주무세요. 네. 오늘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옥상달빛과 연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데이비드 게타의 티타늄. 이 곡은 류세환님 신청곡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예전 미니홈피에 들어갔다. 모두 비공개로 꽉 닫혀있는 사진첩. 그 안으로 들어가니 사진 한 장 한 장에 모두 한 이름으로 댓글이 달려 있었다. 사진 속 그 시절에 함께했던 전 남자친구였다. 혹시라도 지금의 남자친구가 보게 될까봐 사진마다 달려있는 댓글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데 참 마음이 이상했다. 그땐 그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다고 느껴서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에 사랑이 변한 것 같다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별을 고했었는데, 지금 들여다보니 사진에 달려있는 댓글 하나하나에 그의 마음이 진하게 묻어있었다. 왜 그땐 알지 못했을까? 왜 그땐 그 마음이 보이지 않았던 걸까?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은영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김광진의 아는지였습니다. 이야, 목소리 정말 매력적이네요. 담담하고 뭔가 음악을 100% 이해하고 있는, 본인이 만든 음악을 100% 이해하고 본인이 표현하는 그런 느낌. 조혜비님, 곁에서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다가도 멀리 가버리면 깨닫게 된다고 하잖아요. 같이 있을 땐 별로 신경 쓰지 않다가도 막상 없을 땐 정말 날 아껴주었구나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 많이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더더욱이나 이렇게 느끼고요. 아, 그때 그 사람 나한테 정말 잘해줬었는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함께 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의미는 없지만 해보기도 하고요. 0261님, 쫑디 요즘 없어졌던 불면증이 다시 생겼어요. 새벽 6시쯤 겨우 잠들고 11시, 12시쯤에 일어나는데 고치려고 낮잠도 안 자고 저녁 늦게 음식도 먹지도 않고 수면을 도와준다는 향초도 피워보고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네요 하셨습니다. 일단 수면 시간을 좀 줄이시고요. 일단 한 이틀 정도만 수면 시간을 줄이셔도 새벽 6시에 잠들진 않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수면 시간을 줄였는데도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사용한 방법들 중 하나인데요. 몇 시에 잠들든지 아침 6시 혹은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면 3일이면 불면증은 일단 초기 증세는 잡을 수 있어요. 예. 예, 수면 시간을 며칠 피곤하시더라도 좀 줄여보시는 게 지금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1593님, 1월 첫 주를 야근과 시작한 저에게도 힘을 좀. 이제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와요. 회계 담당자는 전대 웁니다. 엉엉. 앞으로도 쭉 펼쳐질 야근 라이프 화이팅 하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아이고, 연말 정산이 오는군요. 아이쿠야. 뭐 일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잘 해내시길 바라고요. 빠짐없이 잘 차근차근 하셔서 한 번에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주연님, 이 시간은 다음날 출근 때문에 딥슬립하고 있을 때가 많아서 푸른밤은 진짜 오랜만이네요. 매일 12시에 미니 어플 들어오면 쫑디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출첵 도장 찍을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출근이 있으시니까 걱정되긴 하는데 컨디션에 무리 안 갈 정도만 푸른밤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푸른밤 늦게 너무 2시까지 방송하니까 편하실 때까지 함께 하시다가 스르르 잠드시길. 5567님, 쫑디 저 오늘 알바 잘렸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위로받고 싶어서 이어폰 꼽고 미니 틀었네요. 위로받고 싶을 때 푸른 밤이 떠올랐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합시다. 알바가 이번 일은 직장 그냥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 직장 자리 있으실 겁니다. 본인에게도 어떠한 그 사회적인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막 시간 허비했다 이 알바하면서 뭐 시간 허비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툭툭 털어내시길 바랄게요. 김경희님, 쫑디 저 오늘 대학 면접 보러 가요. 지금 연습하고 있네요.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 자신 있는데 대학교에서 꼭 합격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떨리는데 쫑디 응원 한 번만 해줘요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잘 보실 겁니다. 준비하신 그리고 본인의 모습 자신 있게 보여주고 오시고요. 또 김경희 외에 또 김경희님 외에 또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모두들 힘내시고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정지수님, 엄마랑 다퉜거든요.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 푼 느낌. 그러다 일주일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오늘 동생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아보니까 옆에서 엄마가 누나 밥 먹었는지 물어봐, 출근 언제 하는지 물어봐 하는데 웃음 나는 거 꼭 참았어요. 내일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문자 보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부모님은 이런 걱정이 아무리 싸우고 밉고 해도 그 마음에는 걸려 있는 거죠. 자식된 도리로 먼저 사과하시고 화해 청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요. 그게 정지수님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어머님과 내일 사과 그리고 화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우느라. 노래 들을까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바다의 아까워 이 곡은 신보고요. 그리고 NY 물고기의 여기에 이 곡은 김석진님 신청곡인데 인턴 끝나고 정식 계약직 PD가 되셨다고 하셔서 축하하는 의미로 틀어드리겠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미안해 하지 말자. 너도 나쁜 사람 아니었잖아. 너무 힘들어서 너도 잘해보려 한 거지. 오늘 방백 저녁의 황사 정영효. 이 모래먼지는 타클라마칸의 깊은 내지에서 흘러왔을 것이다. 황사가 자욱하게 내린 골목을 걷다 느낀 사막의 질감. 나는 가파른 사구를 오른 낙타의 고단한 입술과 구름의 부피를 재는 순례자의 눈빛을 생각한다. 사막에서 바깥은 오로지 인간의 내면뿐이다. 지평선이 하늘과 맞닿은 경계로 방향을 다스리며 죽은 이의 영혼도 보내지 않는다는 타클라마타. 순례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는 것이므로 끝을 떠올리는 그들에게는 배경마저 짐이 되었으리라. 순간 잠들어가는 육신을 더듬으며 연기처럼 일어섰을 먼지들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 그들의 꿈에 채를 올리고 이곳으로 왔나. 피부에 적막하게 닿는 황사는 사막의 영혼이 타고 남은 죄인지 태양이 지나간 하늘에 무덤처럼 달이 떠오르고 있다. 어스름에 부식하는 지붕을 쓰고 잠든 내 창에도 그들의 꿈이 뿌려졌을 텐데 집으로 들어와서는 골목에서 늘 나는 앞을 쫓지만 뒤를 버리지 못했다. 멀리 낙타의 종소리가 들리고 황사를 입은 저녁이 내게는 무겁다. 요 며칠 미세먼지 때문에 감기 걸리시거나 목이 아프신 가족들 좀 계신가요? 저처럼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좀 더 예민해지셨을 겁니다. 한동안 황사가 가끔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젠 그보다 더 무섭다는 미세먼지가 한겨울에도 엄습해오네요. 우리 인류가요, 이 지구 위에서 살면서 뱉어놓은 모든 것들이 돌고 돌아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역습을 가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이제는 이 지구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진짜 좀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사서 쓰고 이런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들이요. 적게 쓰고 적게 먹고 적게 사는, 그래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지구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게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번 감기는 좀 오래가고 독하기도 하다고 하는데 우리 푸른방 가족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끝곡 뮤즈의 스타라이트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